말이지요.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할 거예요. 당신의 그 마음 나는 몰랐어요. 오, 애처로운 당신의 그 모습을 이제야 깨달은 나는 바보예요. 차라리 그것은 슬퍼, 어쩌면 그것은 어렸단 말이지요. 당신을 이제 사랑하면서 당신께 철없던 마음을 용서 받을래요.